영화는 모든 것을 너무 크게 보여줘서 실수. 로렌스 캐스단의 영화 우연한 여행자에서 윌리엄 허트가 한 말입니다. 익명의 폭력이 아들을 앗아간 뒤에 세상의 모든 것을 마주대할 정이 없어져 버린 사람. 그에게 영화는 그렇게 힘든 것이었죠. 왜냐하면 남의 삶에 들어가 보라고 우리를 이끄는 것, 그것이 영화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FM 영화음악의 정은임입니다. 오늘도 제가 여러분을 다른 삶, 타인의 삶 속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출발합니다. 제로 중에서 헤이지 쉐이드 오브 윈터, 뱅글스의 노래 오늘 첫 곡으로 띄워드렸습니다. 경복고등학교의 백지훈 학생, 작년 4월에 오신 이은희 교생 선생님이 드디어 취직하신 것 축하드린다고요. 지금쯤 쿨쿨 푸샤푸샤 이렇게 주무실 선생님께 힘내시란 말 전해달라고 하셨습니다. 네, 힘내시고요 선생님. 저도 축하드립니다. 강서구 방화 1동의 도윤정 씨 생일도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영화음악 함께 하신 여러분도 축하드립니다. 자, 여러분, 이런 영화 포스터 기억나세요? 긴 검은 코트를 입은 한 남자가 서 있습니다. 아래쪽을 내려다보고 서 있죠. 그런데 그 남자의 등 뒤로는 보일 듯 말 듯 하얀 날개가 달려 있습니다. 오늘 FM 영화음악 시네마 전곡은 바로 그 영화 베를린 천사의 시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빔 벤더스 감독의 87년 작품이죠. 87년에 칸 영화제에서 최우수 감독상을 수상했는데요.

야, 4번 답 좀 보여줘. 부끄러운 A 학점보다 정직한 B 학점이 낫다. 안 읽었니? 그치. 여자친구, 설거지, 여드름, 용돈, 유머, 하품. 어때? 멋쟁이 아버지의 충고. 부끄러운 A 학점보다 정직한 B 학점이 낫다. 딸에게 주는 엄마의 충고. 프랑스 향수보다 마음의 향기가 오래간다. 도서출판 비전. 영화는 한 남자의 부드럽고 따뜻한 목소리로 시작됩니다. 그 목소리는 피터 한트 케이시, 유년의 노래를 읊고 있습니다. Als das Kind war, ging es mit hängenden Armen, wollte der Bach sei ein Fluss, der Fluss sei ein Strom und diese Pfütze das Meer. 어린아이가 어린아이였을 때 아이는 양팔을 흔들며 걸었지. 그 아이는 시내가 강이면 했고 강은 더 큰 강이면 했고 또 물량동이는 바다였으면 하고 바랬지. Als das Kind war, wusste es nicht, dass es Kind war. Alles war ihm beseelt und alle Seelen waren eins. Als das Kind 어린아이가 어린아이였을 때 그 아이는 자신이 아이임을 몰랐지. 그리고 만물이 살아있고 모든 삶이 하나라는 걸 몰랐지. Als das Kind war, hatte es von nichts eine Meinung, hatte keine Gewohnheit, saß oft im Schneidersitz, lief aus dem Stand, hatte einen Wirbel im Haar und machte kein Gesicht beim Fotografieren. 어린아이가 어린아이였을 때 그 아이는 아무런 생각도 습관도 없었지. 가끔은 책상다리를 하고 앉아있다가 뛰쳐나가곤 했지. 그리고 머리카락이 흩어져서 사진을 찍지 않았지. 이렇게 시는 어린아이의 마음을 노래하기 시작합니다. 어린이의 마음은 아직 아무 곳에도 훼손당하지 않은 마음입니다. 천사의 마음도 바로 그러하겠죠. 어둠 속에서 하늘과 구름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깜빡이는 눈동자와 질서정연한 도시가 나타납니다. 검은 외투를 입은 남자가 가만히 서 있습니다. 그가 서 있는 곳은 까마득히 높은 종루 난간입니다. 그 난간에 서서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그 남자의 등 뒤에는 커다랗고 투명한 날개 두 개가 달려 있습니다. 그는 사람이 아니라 천사인 겁니다. 그런데 어린애들은 까마득히 높은 종루 위에 서 있는 그 천사를 쉽게 알아봅니다. 그래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아이도 멈춰서서 올려다보고 스쿨버스를 탄 아이들도 아버지 등에 엎혀가는 아이도 고개를 젖혀서 그 천사를 봅니다. 하지만 어른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지 그들은 그저 바쁘게 오갈 뿐입니다. 이제 그 종로 꼭대기에 서 있던 천사 다미엘과 또 다른 천사 카시엘, 두 천사는 베를린의 하늘을 날아다닙니다. 그 도시는 참혹한 전쟁을 치러왔던 도시입니다. 그리고 이념 때문에 둘로 나뉘어져 있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여러 가지 상처를 안고 있는 회색빛 도시지요. 그런 도시를 따로따로 다니면서 두 천사는 사람들의 마음의 소리를 듣습니다. 엄마, TV에 더 이상 볼 게 없다고 투덜대는 소년의 마음의 소리. 어머니와는 마음이 안 맞는다고 우울해하는 아들. 시끄러운 락 음악만을 좋아하는 아들을 못마땅해야 하는 아버지. 컴퓨터 게임을 즐기는 꼬마들의 아우성을 들으며 천사 다미엘은 시를 읊습니다. Als das Kind Kind war, war das die Zeit der folgenden Fragen. Warum bin ich ich und warum nicht du? Warum bin ich hier und warum nicht dort? 어린아이가 어린아이였을 때 이런 질문들을 했었지. 나는 왜 나일까? 왜 너는 아닐까? 나는 왜 여기 있고 저기에 있지 않을까? 시간은 언제 시작되고 공간의 끝은 어딜까? 어떻게 해서 나는 나이고 그 이전의 나와 미래의 나는 아닐까? Wie kann es sein, dass ich der Ich bin, bevor ich wurde, nicht war? Und dass einmal ich, der Ich bin, nicht mehr der Ich bin, sein werde? 섭외를 인해 상처받은 모든 영혼들의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다니엘과 카시엘. 두 천사가 만났습니다. 그리고는 그날 본 사람들을, 그날 일어났었던 일들을 서로 얘기해 줍니다. Und hat dann über die Schulter ins Leere geschaut. 비에 흠뻑 젖은 여자와 선생님을 감탄시킨 학생, 또 천사인 자신을 느끼고 더듬거린 장님들의 얘기를요. 그런데 그렇게 서로가 본 것들을 얘기하던 중에 갑자기 다미엘의 표정이 어두워집니다. 그리고는 말합니다. Tag für Tag für die Ewigkeit von den Leuten rein, was geistig ist, zu bezeugen. Aber manchmal wird mir meine ewige Geistesexistenz zu viel. 천사로 사는 건 좋은 일이지만 나는 가끔 실증을 느낀다.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서 끝없이 살기보다는 지금이란 시간을 느끼며 살고 싶다. 지금의 나를 느끼며 카페에서 인사도 받고 싶다. 싸움도 하고 싶다. Und nicht wie immer seit je und in Ewigkeit. Sich an den freien Platz am Kartentisch setzen. 결국 다미엘은 사람이 되고 싶은 것입니다. Wild können wir nur in dem Maß sein, wie wir unbedingt ernst bleiben. Nichts weiter tun als anschauen, sammeln, bezeugen, beglaubigen, wahren. 하지만 카시엘은 우리들은 그저 천사로서 지내는 것만으로 충분하다고 다미엘에게 충고합니다. 이제 그들 두 천사는 함께 아주 넓은 도서관에 와 있습니다. 그들이 있는 곳, 그들이 보고 다니는 곳은 어디든지 흑백 화면입니다. 천사들에겐 색깔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무엇을 만질 때 그것에 대한 직접적인 감각을 느낄 수 없습니다. 그처럼 그들은 색채와 색깔 또한 느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면은 줄곧 흑백입니다. Angel of Solitude sind dir, so schuss forth the young deal. Kassel, so verschieben. Der Platz sollst du gehen. 도서관에 앉아있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귀 기울이는 다미엘. 그런데 그들 앞으로 지팡이를 짚은 한 노인이 걸어옵니다. 하메르라는 이 늙은 시인의 마음이 중얼댑니다. Zuhörer sind mit der Zeit zu Lesern geworden und sie sitzen nicht mehr im Kreis, sondern für sich und einer weiß nichts vom anderen. 이젠 아무도 자신의 글과 자신의 말을 읽고 들으려 하지 않는다고요. Geist bin ich mit einer brüchigen Stimme, aber die Erzählung. 과거 속으로 묻혀가는 시인이 세상에 대해 한탄하는 것이겠죠. 다미엘은 도서관에서 나와 지하철을 탑니다. 거기에서도 역시 그는 수많은 마음의 소리들을 듣습니다. Oh, da kommt die Jungen und die verdrehen die Ohren und dann so. Warum lebt denn überhaupt? 병과 빚진 돈, 가족 관계와 인생관, 그런 것들을 생각하는 소리들입니다. 그 중에서 다미엘은 유독 한 폐인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는 가족도 일도 돈도 모두 다 잃은 사람입니다. 그는 좌절감으로 자신을 학대하고 절망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미엘은 그의 곁으로 갑니다. 그리고는 가만히 그의 어깨 위에다 손을 얹습니다. Ich bin doch auch noch da. 순간 자포자기했던 그 페인의 얼굴이 밝아집니다. 그리고 다시 기운을 차려야겠다고 다짐합니다. 천사의 손길 때문이었죠. 어느 서커스단의 첫 마간, 마리온이라는 줄타는 여자가 공중곡의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등 뒤에는 닭털로 만든 날개가 달려 있습니다. Mit Schwung, nicht mit Kraft. Ach, was machst du? Nicht bammeln, fliegen. Du bist ein Engel. 단장은 날개를 타니까 좀 더 그럴듯해 보인다고 좋아합니다. 하지만 마리오는 듣기 싫습니다. 그래봤자 닭털이니까요. Flügel ist einfacher als ohne. Aber nicht mit diesen Hühnerfedern. Celle de poulet, je crois que ça la gêne. Courage! Imagine que tu es une colombe. 그러면서도 그녀는 여전히 날개 달린 천사처럼 주위를 넘나듭니다. 다미엘이 그런 그녀의 모습을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유심히 쳐다보는 모습이 여태까지와는 어딘지 다릅니다. 그리고 그 짧은 순간 영화의 흑백 화면이 칼라 화면으로 찬란하게 바뀌었다가 다시 흑백으로 되돌아갑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 마리온에게 나쁜 소식이 전해집니다. 서커스단이 내일로 해산한다는 것입니다. 와라. C'est fini. Même pas une saison. J'aurais encore pas eu le temps d'arriver quelque part. Mon rêve de cirque. Les souvenirs pour... 그녀는 시리에 가득 찬 얼굴로 밖으로 나옵니다. 다미엘은 그런 그녀의 뒤를 따라 밖으로 나옵니다. 마리오는 다시 웨이트리스 일자리를 알아봐야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누군가 나에게 사랑한다고 말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그만큼 그녀의 마음은 외롭습니다. 다미엘이 그런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습니다. 하지만 그 감촉을 그녀도 다미엘도 느끼지 못하죠. 마리오는 닭털 날개를 아코디언 켜는 남자에게 벗어줍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간이 숙소로 돌아옵니다. 허무와 절망감이 그녀를 너무나 무겁게 내리누릅니다. 그 무거움을 떨쳐버리는 듯 그녀는 전축 위에 음반을 올려놓습니다. 그녀를 쳐다보는 다미엘의 표정 속에는 뭔가 그녀에게 도움을 주고파 하는 표정이 역력합니다. 다미엘은 그녀의 아름다운 몸을 직접 손으로 느끼고 싶습니다. 그래서 옷을 벗은 마리온의 어깨 위에 조심스럽게 손을 얹어봅니다. 하지만 역시 느낄 수 없습니다. 오비데메 사랑하고 싶다는 마리온의 간절한 소망. 다미엘이 손을 얹었던 그 어깨에 그녀가 무심결에 손을 얹자 순간 화면은 다시 칼라로 변합니다. 어느새 화면은 다시 흑백으로 바뀌었고 천사 카시엘은 베를린 장벽 옆을 걷고 있습니다. 도서관에서 만났던 늙은 시인 하메르가 지금은 사라져버린 포츠담 광장을 찾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역사를 찾는 거지요. 예전처럼 사람들이 친근하지도 않고 책도 읽지 않지만 시인은 포기하지 않을 작정입니다. 평화에 관한 시를요. 시인이 시 쓰기를 포기한다면 인류는 시인을 잃고 또 어린 시절을 잃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역사와 이야기를 찾으려는 이 노시인의 영혼의 소리는 바로 인류에게 던지는 구원의 메시지입니다. No more pictures, all right? 영화 촬영 현장입니다. 유태인 강제 수용소가 세트로 꾸며져 있고 정복 차림의 독일병과 다윗의 별을 단 유태인 노인들과 어린이들이 촬영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미엘과 카스엘은 그들 엑스트라들의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입니다. Das Einzige, was mir fehlen wird von draußen, vom Reich des Lichts, das werden die Spatzen sein. Das Geld macht glücklich. Wie soll man leben? Da im Dorf ist ein Spind. 그리고 그들의 마음의 소리 속에서 전후 폐허가 된 베를린의 시가지를 떠올립니다. 형사 콜롬보로 유명한 미국 배우 피터 포크가 주연 배우로 초청되어 와 있습니다. What is it? What is it, Peter? Why does your mind stray? 피터는 자신이 독일에서도 연기를 잘 해낼 수 있을지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가끔씩 묘한 느낌이 들어서 주위를 휘휘 둘러보곤 합니다. 다시 서커스 공연장입니다. 환호하는 아이들 틈에 다미엘이 끼어 있습니다. 카시엘은 그런 다미엘과 아이들을 쭉 둘러보기만 합니다. 아이들뿐인 구경꾼 속에서 다미엘은 나지기 실을 읊습니다. Kind war, würgte es am Spinat, an den Erbsen, am Milchreis und am gedünsteten Blumenkohl. 어린아이가 어린아이였을 때 시금치와 완두콩과 쌀죽을 억지로 먹었지. 하지만 지금은 능히 다 먹고 억지로 먹지 않지. 어린아이가 어린아이였을 때 가끔 낯선 침대에서 잠을 깨곤 했지. 하지만 지금은 매번 낯선 침대야. 어린아이였을 때 많은 사람들이 아름다웠지. 하지만 지금 아름다운 사람을 찾는다면 그건 행운이야. 그때는 또 낙원이라는 것을 명백히 상상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짐작만 할 뿐이야. 어린아이가 어린아이였을 때 그때는 열심히 놀았지만 지금은 자기 일과 관련되었을 때만 그렇게 할 뿐이야. 고양이 복장을 한 마리온이 드디어 줄을 타고 올라가 공중 고개를 시작합니다. 아이들의 환호는 그치질 않습니다. 다미엘은 그런 마리온을 때론 걱정스럽고 때론 기쁨에 넘치는 표정으로 바라보고 또 바라봅니다.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다미엘이 카시엘에게 선언합니다. Du willst wirklich? Ja. Mir selber eine Geschichte erstreiten. Was ich weiß von meinem zeitlosen Herabschauen, verwandeln ins Aushalten eines jähen Anblicks. 자신은 이제 자기 자신의 역사를 시작할 것이며 하늘의 것을 지상에서 쓰고 그리고 세계 역사에 뛰어들겠다는 선언입니다. 바로 인간이 되겠다는 것이죠. 늙은 시인 하메르는 베를린 장벽 곁에 서서 역사의 길을 더듬고 있습니다. 모두들 어린아이 때부터 역사를, 그 역사의 통로를 알았더라면 전쟁과 살인이 없는 세상이 되었을 텐데 이렇게 아쉬워하면서요. 왜 habe ich eigentlich immer? Die roten Strümpfe zu den schwarzen Schuhen an. Total behämmert. Neblig. Kalt. Mir Pullover angezogen, bis erst es kalt wird. Alles gut. Han Sung-yoon이 동베를린 쪽의 높은 장벽 위에 걸터앉아 있습니다. 가시엘이 그의 침울한 영혼의 소리를 듣습니다. 베를린의 하늘을 날고 싶지만 날 수 없는 그 청년. 이제 자신에게 아무 의미가 없는 베를린의 장벽. 그 밑으로 뛰어내려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Ich gehe. Warum eigentlich? Nein! 그 순간 높은 곳에 앉아있던 다미엘도 역시 아래로 뛰어내립니다. 그러자 화면 속의 모든 사물들이 한없이 어지럽게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흔들림 속으로 꿈을 잃은 베를린 사람들, 예를 들면 계단과 길바닥에 누운 사람들, 싸우고 있는 부부와 엄마를 찾는 아이, 그들이 지나갑니다. 그리고 공습경보, 불타는 건물, 이런 전쟁 때의 모습들이 빠르게 지나갑니다. 다미엘은 다시 마리온의 방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녀는 물론 아직은 천사인 그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녀는 이제 마지막 공연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 공연이 끝나면 서커스단도 해체되고 그녀는 새롭게 살 길을 찾아야 합니다. 그녀는 거울 앞에 앉습니다. 어디선가 들려오는 아코디언 소리.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고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눈물을 닦아내고 박수 소리에 맞춰서 무대로 나갑니다. 제일 앞자리에는 물론 또 다미엘이 앉아 있습니다. 드디어 드럼 소리와 함께 그녀의 공중 그네 타기가 시작됩니다. 다미엘은 불안한 듯이 그녀를 올려다보며 계속 서성댑니다. 하지만 그런 불안에 아랑곳 없이 그녀의 묘기는 능숙하기만 합니다. 어깨만을 걸친 채 공중그네 위에 눕고 한 손으로 그네를 잡고 돌고 떨어지듯이 두 발을 그네에 걸치기도 하고 그녀의 묘기는 아슬아슬하게 이어집니다. 마지막 공연은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이제 서커스 단원들은 다들 비감해져져서 그네들끼리의 마지막 파티를 엽니다. 마리온이 동료들과 노래를 합니다. Pouvoir dire simplement, comme à l'instant, je suis joyeuse. 그때 그녀의 마음의 소리는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그 영혼의 소리를 들은 다미엘이 미소를 짓습니다. 락밴드 공연장. 마리온이 한쪽에 서 있습니다. 외로울 때 그녀가 종종 찾아오는 곳이지요. 그녀는 락밴드의 음유를 따라서 흐느적흐느적 춤을 춥니다. 그녀의 영혼이 얘기합니다. 여기 와서 기뻐. 아무도 날 보지 않는 이곳. 아마 하늘만 날 보고 있겠지. 천사 다미엘이 그 소리를 듣고 미소 짓습니다. 눈을 감고 두 팔을 흐느적거리는 마리온. 다미엘이 그녀의 손끝을 만집니다. 비록 보이지 않지만 그녀는 손끝이 따뜻해져옴을 느낍니다. 이제 그녀는 숙소로 돌아와 잠이 듭니다. 잠이 든 그녀의 몸 위로 다미엘이 가만히 자신의 몸을 굽혀봅니다. 마리오는 꿈을 꿉니다. 꿈속에서 시를 읊습니다. War das die Zeit der folgenden Fragen? Warum bin ich ich und warum nicht du? Warum bin ich hier? 그리고 꿈속에서 그녀는 천사 다미엘과 손을 잡고 포옹합니다. 거리에 한 간이 음식점. 다미엘이 막 미국 배우 피터 포크의 곁을 지나려는 중입니다. I can't see you, but I know you're here. I feel it. 그런데 놀랍게도 피터 포크는 사람들 눈에 보이지 않는 천사 다미엘을 알아봅니다. 눈에 보이진 않지만 천사가 있다는 걸 느낌으로 알 수 있는 거지요. 그리고는 아무도 없는 허공을 향해 악수를 거듭 청합니다. The smoke. Have coffee. And if you do it together, it's fantastic. 담배를 피워라. 커피를 마셔라. 그건 황홀한 것이다. 피터가 다미엘을 유혹합니다. 인간이 되어 산다는 것, 좋은 일을 한 거죠. 다미엘은 흥분에 휩싸입니다. 그는 드디어 결심을 합니다. 완전한 인간이 되겠다고요. 그는 즉시 카시엘을 찾아갑니다. Und ich werde in den Fluss steigen. 그리고는 그 결심을 말합니다. Jetzt oder nie, Augenblick der Furt, aber es wird kein anderes Ufer geben. Die Furt gibt es nur so lange. 인간이 되는 첫날 우선 목욕을 하고 그리고 면도를 하고 다음엔 누군가의 손가락으로 마사지를 받을 것이다. 그리고 신문을 사서 헤드라인을 읽을 것이다. Dann lasse ich mich rasieren. 타미엘의 목소리엔 기쁨이 흘러넘칩니다. Aber nichts davon wird wahr sein. 카시엘이 그를 말리려는 순간 두 사람이 속한 화면이 갈라집니다. 천사인 카시엘은 여전히 흑백 화면 속에 있지만 사람이 되기로 한 다미엘은 이제 컬러 화면 속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다미엘의 뒤 땅바닥에는 발자국까지 선명히 나 있습니다. 그는 인간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천사로서는 죽어야 하지요. 그는 어느새 카시엘의 품 안에 눈을 감고 조용히 죽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화는 흑백에서 컬러로 완전히 바뀝니다. 다미엘이 인간이 됐기 때문이지요. "죽은 천사 다미엘은 자신의 몸체였던 갑옷에 머리를 맞고는 정신을 차립니다. 거리에 쓰러져 있는 그를 보고 아이들이 술주정뱅이라며 도망을 갑니다. 피가 나는 머리를 만져보니 붉은색이 눈에 보이고 피를 핥으니 그 맛이 느껴집니다. 그는 지나가는 사람을 붙들고 색깔들을 확인합니다. 이 피가 붉은색입니까? Heute geht's gut. 이 파이프는 die Rohre. Rohre sind gelb. 그리고 저건요. 오렌지색, 푸른색, 붉은색 색깔을 알게 된 다미엘. 비로소 그는 인간이 된 것입니다. Hey, compañero. 그는 자신의 갑옷을 팔아서 옷과 모자, 시계를 샀습니다. 그리고 미국 배우 피터 포크를 찾아갑니다. I'm so happy to see you. How's it going? Fine. See, I expected a much taller man. 피터와 다미엘은 이제 인간으로서 서로 악수합니다. 다미엘은 피터 역시 한때 천사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피터 말고도 그렇게 인간이 된 천사가 많다는 것도 알게 됩니다. 다미엘의 표정은 더욱더 밝아집니다. 이제 그는 마리온을 찾아갑니다. 하지만 서커스단 천막이 있는 곳에 도착했을 때 그곳은 텅 빈 공터만이 남아있을 뿐이었습니다. 빈터에 주저앉는 다미엘. 그때 카시엘이 이제는 인간이 된 다미엘의 소리를 듣습니다. Ich weiß es. Ich werde sie wiederfinden. Etwas wird geschehen und es wird gelten. 그녀는 떠나지 않았어. 난 그녀를 찾을 거야. 오늘 밤까지. Damiel은 마리온이 종종 가던 락밴드 공연장을 찾아왔습니다. 마리온 역시 이름도 모르는 그 누군가를 찾아서 와 있습니다. 하지만 서로를 발견하지 못하지요. 가시엘이 그런 그들을 줄곧 안타깝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다미엘은 그녀를 찾지 못하고 공연장 옆에 라운지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마리온 역시 무언가에 끌리듯 그에게로 천천히 다가옵니다. 다미엘은 말없이 그녀에게 술잔을 건넵니다. 그녀는 그 술잔을 받으며 말합니다. 이 war viel allein, aber ich habe nie allein gelebt. Wenn ich mit jemandem war, war ich oft froh, aber zugleich hielt ich alles für Zufall. Diese Leute waren meine Eltern, aber es hätten auch andere sein können. 이젠 진지해져야 할 시간이다. 난 혼자 있을 때가 많았지만 누군가와 있을 때는 잠시 행복했었어. 하지만 모두 낯선 이들이었지. 왜 갈색 눈을 가진 이가 내 형제고 건너편 집에 사는 녹색 눈의 소녀는 내 형제가 아닐까? 이제 결단의 시기가 왔다. 운명이란 것이 있는지는 몰라도 결단이란 것은 분명히 있다. 당신은 날 필요로 하고 나 또한 당신을 필요로 한다. 우리 둘, 남자와 여자에 관한 얘기보다 더 큰 얘기는 없다. 어젯밤 낯선 사람의 꿈을 꾸었다. 바로 당신이 꿈속에서 나의 연인이었다. 당신과 함께 있을 때만 외로움을 참을 수 있었고 마음을 열 수 있었다. 당신이 나의 연인임을 난 확신한다. 그리고 두 사람은 포옹합니다. 'Etwas ist geschehen. Es geschieht immer noch. Es ist verbindlich. Es war in der Nacht und es ist jetzt am Tag. Jetzt erst recht. 이제 마리오는 다시 공중 고개 연습을 합니다. 그 아래에서 다미엘은 줄을 붙들어 주면서 그녀를 돕고 있습니다. 멀리서 카시엘이 그런 그들을 보고 있습니다. 다미엘이 말합니다. Ich weiß jetzt, was kein Engel weiß. 천사가 모르는 걸 난 이제 알았어. Nennt mir die Männer und Frauen und Kinder, die mich suchen werden, mich, ihren Erzähler, Vorsänger und Tonangeber, weil sie mich brauchen, wie sonst nichts auf der Welt. Nous sommes embarqués. 여전히 계속해서 포츠담 광장을 찾아다니는 늙은 시인의 모습,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의 소리로 영화는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끝이라는 자막 대신에 계속이라는 자막이 올라옵니다. 이어서 예전에 천사였던 사람들, 오시아스치로, 프랑스와 트리포, 안드레이 탈콥스키에게 바친다는 감독의 말이 이어집니다. 영화가 아니라 한편의 시라고 말을 하는데요. 사람들이 오늘 시네마 천국에서 띄워드린 영화 베를린 천사의 시였습니다. 각본을 빔 벤더스 감독이 직접 썼는데요. 뿐만 아니라 연극 관객 모독으로 잘 알려진 피터 한트케가 이 영화 속에서 정말 아름다운 시를 직접 지은 피터 한트케도 각본을 도와줬죠. 특히 흑백에서 칼라로 넘어가던 그 화면이 아주 절묘했는데요. 그 촬영은 100여 편이 넘는 그 영화사의 길이 남는 영화들을 찍은 앙리 아르깡이 맡았습니다. 정말 역사와 인간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따뜻하게 바라보는 영화가 또 있을까 싶을 정도로 패전과 분단이라는 그 아픈 역사를 대표하는 베를린의 사람들, 그들 속으로 뛰어드는 천사의 모습으로 영화는 우리에게 다가오는데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래도 세상은 살만하다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추운 겨울도 손을 비비는 그 맛, 호호 입김을 불어서 마시는 뜨거운 커피가 있어서 사랑스럽다고 그렇게 천사의 입을 통해서 말입니다. 자, 영화는 모든 것을 크게 보여줘서 싫다고 우연한 방문객에게 윌리엄 허트가 말했지만 이 영화는 그 커다란 것들을 오히려 작게 우리 곁으로 던져주고 있죠. 영화 속에 삽입된 When I Go, 미니멀 컴팩트의 노래로 오늘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홍동식, 저 정은임이었습니다. 편한 밤 되십시오.